저희 42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뭐 지난주에 딱히 한건 없거든요. 좀 관심 있었들 하실 그런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 영주권 아니 관련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자영이민, 자영이민의 네, 영주권 그 얘기하고 뭐 허와 씨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봤는데, 반응이 어떠셨나요? 아, 저는 제가 이제 괜찮았어요. 괜찮습니다. 예, 저 이런 것들 좋아하시나 봐요, 청취자분들이. 저는 막 자극적인 거. 예. 아, 저는 이런 거좀 골치가 아파서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 이런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일부러 검색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유학 이민 이런 쪽에 충분히 관심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있으셔서 그랬고요. 예. 예, 아주 그냥 뭐그 사탕 발림 같은 이런 그냥 막 무조건 희망적인 그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좀 예.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근데 이게 또그 이면을 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또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거 들으시고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한동안 순위가 그다지 뭐 높지는 않았는데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해외 팟캐스트 6위 까지 올라갈 정도로 6위까지 갔어요? 예 오우 씨. 기록이 4위거든요. 예. 그래도 뭐 상당히 준하는 수치네요. 이게 뭐 해외 팟캐스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으로 된그 팟캐스트 중에서는 2등이에요. 그늘 부동의 1위인 그 LA가 있고 2위부터 5위까지는 그냥 그 언어 뭐 영어나 뭐 이제 이런 그런 언어, 교육, 뭐, 이런 팟캐스트인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이제 저희 같은 순수하게 지역 팟캐스트로는 저희가 당당히 2위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크님의 활약이 굉장히, 크게 빛을 발했던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자극적인 주제로 해서, 시청률 한번 올려봐. 그러니까. 예. 예. 하지만, 지나가면서도 무척 우울했어요. 또, 이게 뭐, 좀 희망적인 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라서, 그래도 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정보를 쓸것 이게 제가 같고요.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캐나다 준비하시는 분들 많고 이게 요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야 여기 이제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주로 뭐 아름아름 뭐 건너 건너 아니면 뭐 유학원 통해서 얘기 듣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사실 그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해요. 유학원이 뭐 여기 있는 유학원들이 아니거든요. 다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이 네. 예, 자기네들이 수석 밟았던 사람들. 수석 밟았던 사람들이 보통요, 유학원이랑 인연 끊어요. 뭐, 예, 끝나고 나서요. 아니, 뭐, 이렇게 나쁜 것 때문에 인연 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 이제 수석 밟아가지고 잘 캐나다 오면 뭐, 유학원한테 계속 전화하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인연 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만큼 뭐냐면, 유학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현지 사정에 대해서는요. 예, 오히려, 신청하시는 분보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더 모를 수 있어요, 진짜. 예. 왜냐면요, 그분들은 갈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 알아보기 때문에 더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사는 사람보다는 뭐, 모르시겠죠? 예, 당연히. 근데 요새 여기 분위기를 잠깐 전하자면은, 이게 그동안 사실 1월 달에 그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주권 제도가 바뀌고 나서 여기는 이제 학기제가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4월 5월에 이제 학기를 전 1학년 이제 세미스터 두 개를 마치는 거니까는 바뀌었어도요 뭘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죠. 왜? 1학년이 안 끝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오셨던 분들이 아 그냥 바뀌었구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인지하면서 아 이건 이제 이번 학기 끝나고 하면 잘 계획을 짜봐야지 이런 이제 분위기죠. 짠것 짠 계획이 뭐냐, 나중에 결론적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예, 이제, 네. 1학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봤더니, 지금 영주권?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공부를 해도 안 나을 것 같네? 공부해도 이거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서, 실제로 지금 짐싸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런던에. 예. 저도 짐쌀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반쯤 결론 내렸지만은, 그런 분들 지금 많이 나오고 계세요. 짐싸는, 네. 짐싸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 아직 아이가 굉장히 어리거나 30대 초반인 분들은 약간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앞자가 4자, 3자 후반이나 4자로 바뀌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네. 거의 예, 영주권 받는 거는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든지 간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도 쉽게 승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뭐 온타리오 멀리 떨어지는 경우는 괜찮아요. 뭐 뉴펀들랜드라든지 뉴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만큼 뭐 다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애들 뭐 저학년 교육에 있어서 뭐 어디 다니든지 상관은 없죠. 뭐 다 그 학교가 그 학교인데, 물론 여기 뭐 한국에 오셔서 오신 분들 뭐 여기가 학군이 좋다든지 뭐 이 학교가 좋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면요, 뭐 이제 왜냐면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그러다 보면 뭐 변변한 대학이 없을 수 있어요. 뭐 유컨 대학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좀 모르겠는데 없겠죠. 뉴펀들랜드 네. 대학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하튼 네. 뭔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거기서 그 지역이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지역을 사실 선호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애들 예, 생각을 안 한다면은 그러니까 주거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이 주거만을 위해서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으려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데가, 물론 이제 제일 좋은 데가 이제 온타리오라고 이제 보통 온타리오와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안 될 경우에는 뭐 매니토바라든지 뭐 사스카추엔까지는 모르겠고 퀘벡이라든지 그 차선으로 이제 가는 게 엘버타주 이런 데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밖으로는 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보통 네, 한국 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여하튼 그 가능성, 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네. 예, 여기 오시는 건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분위기가. 아 여기 뭐 최근에 뭐 그때 지금 뭐 한번 저도 잠깐 들어갔을 때 봤더니 뭐 건설 인력 영주권 온타리오 쪽에 건설 인력은 뭐 좀 더 뽑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네.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이제 있으면서 그 영주권 제도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궁으로 빠지는 거 있죠. 왜냐하면 주위에서 뭐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처음 왔을 때 취득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그때 이미 취득해서 갖고 계신 분은 봤는데 제가 왔을 때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네. 제가 한국 사람 중에서 취득했대더라라고 한 사람은 제가 뭐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 뭐 4년 전인가 5년 전에 투자 이민 됐다는 분 예, 그분 된 거 봤고요. 두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1년간 한국 식당에서 일하셨다가 받은 경우, 즉 영주권 그 우리 자합 있으면은 그 600점 주던 때, 네. 예, 그때, 그거 그 두 분 빼놓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벌써 그 영주권 제도는 개선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뭐 누구의 관점에 따라서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는데, 이 나라 측면에서는 계산한 거고, 꽤 된 거고요. 그거 맞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 같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걔 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목적했던 바, 뜻한 바는 이제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영주권 취득하는 게. 뭐 그런 면에서, 유학원 얘기라든지 이미 취득했던, 예전에 취득했던 분, 그런 분들 얘기를 쉽게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구가 3,600만이 좀 넘는데, 한국에도 예전에 캐나다 이민 절대로 가지 마라 이런 책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비슷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책은 안 나왔는데, 이제 그분의 관점이죠, 그것도. 네. 항상 어떤 관점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분은 그분 입장만을 얘기한 건데, 이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자산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컨디션 보려 어떤 분 오시는 게 좋고, 어떤 분은 조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안 오시는 게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안 좋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저는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오려고 하는 거 보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이 오려고 하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오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제일 강한 부류가 사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일본 애들은 캐나다 이민 별로 신청 안 할 겁니다, 아마. 일본 애들은 특성상 자기 나라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본 애들 없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이미 이민 그러니까 버블 경제 나면서 엔화 강세를 또 통해서 이미 해외로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또 이민을 가서 개척을 할 만큼 의욕적이지도 않고,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민 역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난 상태고, 이게 이제 한국인데, 지금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 물론 이제 필리핀 이런 나라 애들, 뒤에 인도 이런 애들 엄청나게 오려고 하죠. 여기서는 아예 6개월짜리 우리나라처럼 비자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자가 아니라 그냥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사실 검열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자 발행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실 캐나다에 이주하고 싶어 하고, 게다가 또 아시아 또 6개월 동안 사증을 면제해 주는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열외로 하고. 네. 저는 일본을 웬만하면 열외로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들어오려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중국 애들 학생들 뭐냐 그러면요, 자기 여권을 이렇게 집어던져요. 신용을 하면서 쓰레기라고.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제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자를 그러니까 이 여권을 가지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 지수가 5인가 정도 돼요,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여권 그러니까 지수를 매긴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가면 5위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4위권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 정도 차이 나요. 다 앞에서 이제 한 나라 정도 차이 나고, 나중에 가면 이제 큰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한다든지 임시 체류를 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어떤 분이 유리하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만 젊은 사람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젊은 부부도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부부인데 애가 거의 영유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가 딱 이 나라입니다. 예.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황꺽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여유 있는 사람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나라 세금 무지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무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부호가 있었는데, 네. 뭐 아주 굉장히 엄청난 부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부호가 아니라, 그 부호가 여기 와서 캐나다에 이 나라에 183일을 머무르면요, 그 세금을 뗍니다. 근데 딱 181인가 187인가 몰고요, 자기 나라로 갔다가 얼마 있다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캐나다에서 죽었으면은 그 사람은 작살났다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소위 말해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재력 있는 사람들한테 흠뻑 뜯어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퍼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자다, 경제적인 약자다, 아니면은 신체적인 약자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퍼줘요. 그러니까 약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네. 아니,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네. 조건 없이 도와줍니다. 캐나다가 그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실 분들 중에서 참 저는 이런 얘기도 참 하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약자만 여기 와야 된다. 그러면 사실 여기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요,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경우 대부분 베트남 사람보다 못하다고 여기 현지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맨날 와서 베네핏이나 받고 못 사는 사람들만 온다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못 산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 캐나다 애들이 이게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시아에 분명히 이게 동아시아의 강국인데도 동남아시아보다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삼성이, LG니 뭐 아무리 현대니 잘해도 이 개인들이 다 그렇게 와서 저거 하니까는 이게 인식 자체가 일본 사람이랑은 현격하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네. 이 인식이 한번 뭐 그 아직까지도 한국하면 한국전 뭐 그 얘기부터 나오고. 연관해서 뭐 그냥 뭐 한국 얘기하면 북한 얘기가 그냥, 네, 북한 얘기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네. 예, 네. 뭐 아직도 그런 수준이라서 뭐 올림픽이니 뭐니 이런 거 뭐 백날해도 그, 네, 인식의 변화는 그게 그러니까 없는 것 같고요. 예.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여기는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위상은요 엄청납니다. 예. 우리는 뭐 일본 애들 아주 그냥 정말 발톱에 때려도 안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포지션이거든요. 재팬이스 하면 벌써 여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사람 위상은, 왜냐면 일본 애들이 여기 와서 어려운 애들이 와서 이민 와가지고 베네핏 받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간 애들이 없거든요. 한국 사람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처음 와서 이민 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이게 고착화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살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는구나. 근데 사실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여기서, 이 캐나다에서 있는 한국, 한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사실, 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걔들이 인식하게 하게끔. 저는 뭐, 그거는, 그, 이미 1세대가, 그,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해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요.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약자 뭐 이런 거 많이 약자들 많이 오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정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아까 뭐 또 말이 좀 이상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예, 좀 여유 있으시고 좀 중산층 정도 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와서 한국은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한국인들이 잘 살고 여유 있고 수준 높은 교육 물론 이제 여기 현지인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한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국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너무나 소수라는 거죠. 깊이 들어가려고 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한국 자체. 아니 뭐 내가 그 나라를 굳이 그렇게 깊이 알 필요도 없어. 뭐 이런데 개 중에 한국 사람과 좋은 인연 때문에 굉장히 깊게 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정말 입에 칭찬이 아니라 뭐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야, 한국의 진 면목을 아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워낙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캐나다 전 국민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뽑을까 말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아무튼 젊은 사람들. 전 그래서 이런 거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약자로서의 뭔가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건전한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식이 좋아지거든요. 네. 정말 젊은 친구들, 아직 사회에 첫발 디디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공부해서 여기서 정말 영어도 이제 완벽하게 해서 이들과 똑같은 경쟁을 하고, 뭘 경쟁한다고 해서 아까 지난번에 매번 방송 봤던 말처럼 여기 그 유리천장이 있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하튼 그래도 천정까지는 가볼 수 있어요. 우리는 천정까지 못 가보거든요. 그 유리 천정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지만 유리 천정까지도 가보지 못해서 예 유리 천정까지라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술차 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게 가능할 거고 그 다음 사람들에선 그 유리를 깰 수 있는 또 예, 그 친구들이 나올 거고. 이런 좀 젊은 사람 위주로 오면은 우리가 단순히 베네핏 받고 여기서 뭔가 뽑아 먹으려고 왔다 이런 그 인식을 안 주고 굉장히 좀이 나라 뭐라 그럴까요? 뭐 경제라든지 문화에 필요한 하나의 뭐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국으로부터 온 이주자다.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여하튼 뭐그 영주권 그 현재 문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하여튼 섣불리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안 되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무상교육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문이 닫혀가는 듯 해요. 조금씩. 예. 거기까지만 접근하시면은, 예. 그냥 그 정도까지만 얻어가도, 물론 욕심이 생깁니다. 있다 보면은요. 아이들한테 내가 영주권을 주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 자체 혼자서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애들이,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애들이, 여기 이 나라의 어떤 생리가 맞다 그러면은, 뭐 애들을 18세까지 교육을 같이 운동화 시키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영주권은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은 나가고 아이들은 여기 남아서 대학을 가고 아이들은 대학을 가서 취업을 하고 여기서 영주권자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희 집 아이들은 사실 좀 루스 여기 와서 교육받으면서 좀 애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항상 뭐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좀덜 받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영어 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그 한국의 그 아주머니들의 그 이상한 바람을 좀 피해서 왔는데 반면에 저희 애들은 여기가 루스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를 다니지만은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저희 애들이 6학년 2학기 때 여기 왔거든요. 네, 한국으로 따지면 지금 중3인데, 예, 3년을 여기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애들이 6학년 때까지 되면 뭐 학원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뭐 다른 부모들처럼 무슨 뭐 이것저것 가르쳤냐? 아닙니다. 저희 집은 애들은요 학원을 간 적이 없어요. 안 보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과 그런 부모들과 만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그러니까 친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친분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친분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친분이 사고가 됩니다, 항상. 네, 한국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집사람이랑도 얘기를 한게 가급적이면 학부모랑 만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끼리도 많은 말을 섞지 말아라. 아이들이 항상 이게 좀 호전적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쿨하게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씌우는데 아주 그냥 아주 이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시끄러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모 학교에서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이면 시끄러워요 이게. 왜냐면 계속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누구한테 배웠냐? 부모한테 배웠거든요. 예. 그 누구한테 아니, 배웠어? 그러니까 만나질 말아야 돼요. 한국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 어제도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혼자서 큰애랑 같이 중국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뭐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 카운터에 줄서 있는 사람들이 7, 80%가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거의 뭐 이게 한국 슈퍼, 한국에서 슈퍼 온 기분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장을 다 보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늘 말씀하신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지나서 오는데 하나 지나올 때마다 이제 옆에 보이니까 운전하면서 이제 옆에 흘끔 보고 오는데 딱 봐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번 홀도 그렇고 다음 홀도 그렇고 그옷 입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딱 티가 나죠. 한국 예. 사람은 티가 나요. 옷 입은. 북쪽에 있는 학교는 뭐, 한 반에 10명씩 한국 애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 이민 오신 지한달 정도 이제 저희 동네 오신 분하고, 지난주에, 뭐, 애들 그 스쿨버스 기다리면서 몇 마디 좀 나눠본 적이 있는데, 한달 되셨다는데, 아빠도 같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혹시 벤처, 시에난가 타시는 분 아니세요? 약간 금색. 제가 얼마 예, 전에 맞을 왔다 갔다 거예요. 해서 알고 있어요. 예, 그분. 그분이신 예. 것 펜셔 같아요. 아, ES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이쪽 한국 애들이 없는, 학교에 한국 애들이 별로 없어서 괜찮은데, 북쪽은 지금 거의 뭐, 한국 아이들이 워낙 많은 그것 때문에 학부형들까지 같이 연관이 돼가지고, 뭐, 학교장까지 나설 정도로 뭐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저분들도 지금 뭐, 케이스가,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냥, 큰맘 먹고 이민 오셔서 지금 뭐, 영주권도 이제 신청이 지금 뭐 들어가셨겠죠? 그리고 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애들 학비도 그것도 이제 또 처리가 되니까요. 이제 부모가 ES를 다니면서. 근데, 그냥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는 뭐 좋은 분들 같은데 같이 오래 계시면서 가끔 이제 친구들 쌓고 가끔씩 뭐 댁에서 뭐라도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같이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이런 관계로 발전하면 좋은데 과연 저분들하고도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계획대로 탁탁탁 스텝 밟아서 영주권 받아서 뭐 그러시는 경우가 좀 거의 없으니까 네. 또 어떻게 또 저분들도 또 그러다 보면 또 이러저러 또 무산돼서 또 돌아가시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예. 예, 그런 생각 벌써 뭐 제 일도 아닌데도 워낙 주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버티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신기한 게 캐나다에서 이민 쿼터는 꾸준히 늘려오죠. 늘린다고 하고 아시다시피 이 늘 그 이제 저희가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커트라인도 점점 지금 하락되고 있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런 이제 늘어나는 쿼터랑 낮아지는 이 커트라인의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저희 주변에 없고요. 없어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예. 그래서 기록적으로 점수도 낮아지고 지금 4월 12일인가요? 이때 커트라인은 거의 뭐 사상 최저 점수라고 해요. 이게 423점이라고 하는데 423점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올해 초에 한 400점대 후반에 머물렀던 게 지금 더 낮아져서 발표할 때마다 한 10점씩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선발 인원도 거의 한 4,000명이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다. 뭐 이제 이런 뉴스가 이제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체감을 못 한다는 거죠. 전혀 뭐 정반대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뭐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도 뭐 지금 굉장히 뭐 이런 소식에 예민하실 텐데 지금 뭐 점수 계산들 다 이제 해보시고 계실 거고 나이며 학력이며 이런 것들 다 해서. 그래서 이 커트라인 충분히 넘어간다고 해서 물론 뭐 넘어가면이야 당연히 뭐 상관없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에서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제가 여기 저는 전혀 다른 케이스로 여기 이민을 와서 오래 지금 머물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모처럼 딱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이제 한국 분들 친한 지인들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평소에는 그런 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이게 뭐 좀 찢으려고 하면 뭐 이런저런 일로 또 연장 체류가 무산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동안 꽤 많으셨어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타리오주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좀 유리한 조건 찾아서 타지로 또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글쎄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이제 뭐 제 직장 생활을 하면, 물론 이제, 원어민들, 캐네디언들하고도 많이 또 친분들 쌓고, 좀 뭐, 학교 다닐 땐 그랬지만, 뭐 졸업하고 나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뭐, 캐네디언들과 친분을 쌓을 그게 없는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야. 뭐, 다들 뭐, 흩어져서 사니까, 뭐, 계속 그 끈을 잡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한국 분들하고 주로 좀 알고 지내고 좀 친분을 쌓아가는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오래 지속적인 관계가 되는 그 집안 집들이 몇 군데 안 되는 거예요. 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도 저는 제자리를 계속 지키고 꾸준히 몇십 년 살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예, 주변에 가장 아시는 분들이 다 이런저런 일로 한국으로 떠나시고 뭐 그러셔서 적적해요 저는. 그래서 또 마이크님처럼 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안타깝게 뭐 제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예. 좀 오랫동안 같이 예. 이제 곁에서 좀 친구도 많이 좀 오랫동안 좀 쌓아가는 그런 예. 좋은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뭐 이게 어떻게 돼야 할까요? 이게 뭐 방침이 확 완전히 그 뒤집혀져야지 뭐 이게 좀 나아질라나요? 글쎄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을 어플라이 했는데 내가 이제 안 됐다 거절됐다. 네. 그러므로 캐나다 뭐 이런 XX 같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지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 하지만 캐나다는 캐나다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캐나다를 선호했듯이 캐나다도 선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갑은 국가지 개인이 아니거든요. 네. 받아들이는 국가지.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균형 있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캐나다가 취하는 방향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젊은 인구가 들어와야지 사실상 국가가 이게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피가 없으면요, 뭐 사실 노화해 가다가 고사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캐나다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어떡하든지 영어가 가능하고 자국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돈을 써주는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 나라에 남으면은 자기 나라한테 분명히 향후에 좋은 역할을 해줄 거다. 이제 이거죠. 그리고 자국의 이제 재정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왜? 젊은 애들은 베네핏 안 받잖아요. 네. 네. 돈만 쓰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뭐, 내비나 비싼 학비를 내고, 그 다음에 뭐, 기숙사나 뭐, 다 살아야 되니까 렌트비도, 자국민들한테 렌트비도 수입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느라고 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익스펜스 돈 나가죠. 또 자동차 같은 것도 운전할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애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캐나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제가 볼 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근데 자기네들이 실제로 쓰는 돈은 없어요. 자기네들 주는 혜택은 사실 그 학생들한테 주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죠. 이게 장사로 따지면요 수지가 뭐 보통 맞는 장사가 아니죠. 젊은 애들하고 오는 게 이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다가 남으면요 뭐 좋은 거고 왜냐면 남으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한 이 3년간 이제 그러면 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죠. 3년간 집 잡작게 해주니까 그거 뭐 좋은 거 아니야? 잡이라는 게요 3년 동안 잡을 수 있는 잡이라는 게 굉장히 허드린 일이에요. 퀄리티가 떨어진 일들을 하게 된다고요. 3년간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물론 영주권 제출해서 뭐 되면은 좋은 거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젊은 애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분들의 젊은 친구는요 안 됐어요. 예. 네. 그 여기 자동차 학과 나왔는데도 안 돼요. 안 됐어요. 했는데 뭐냐면요 젊은 애가 들어왔는데도요 회사에서는요 스폰서 안 해주겠다고 해요. 왜?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젊은 애는 다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외국인 노동자가 꼭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업주가 기술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싼 인력을 필요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싼 인력이 들어와야지 사업주의 이익이 극대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외국 젊은 애가 너무 좋죠. 왜? 돈 갖다 바쳐서 한 2, 3년간, 한 4년간 돈 써줘, 비싼 학비 돈 내줘, 뭐 국가 경제 활성화되게끔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게다가 또 저임금 노동자까지 되죠, 나중에는. 한 3년까지. 그리고 발로 차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참, 이게요, 쟤네들이 정말, 이게 우호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건지, 젊은 애들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난민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뭐막 그렇게 하는 건데, 아 저게 정말 진짜 순수한 의도인지 아니면은 저임금 노동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왜냐면 이게 신노예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항상 어느 나라든 선진국은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한데, 바깥에 좀 굉장히 좀 근사하게 보이면서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은 뭐 인도주의적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구도 늘리고 뭐 물론 이제 여기서 보조금 주죠. 뭐 저기 이제 뭐 난민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건요, 학생의 지위가 난민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받는 혜택은요, 난민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학생은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난민은 뭐라도 받지만 학생은 아무것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제가 깔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실상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런 하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 보내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뭐 가서 영어 배우고 하면 좋다. 그러니까 영어만 배우고 난 돌아오겠다. 그럼 좋아요. 예. 그럼 그 혜택을요 풀로 활용하시라 이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뭐그 이상을 바라면서 계획을 잘못 잡으시면요 다 꼬입니다 이게. 예. 꼬이니까 아무튼 여기 와서 캐나다가 나는 참 알쏭달쏭하고 알다가도 모르는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집사람이랑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일 예를 들자면,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저 들은 얘기인데, 뭐. 한국에서, 여기에 영주권, 이제, 부자유. 그러니까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이 학생인가 보죠. 젊은 친구인데, 와서, 공부를 뭐 해야 되나 뭐 어쨌든 했대요.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 지금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냐면은 뭔가 그러면 비용이 나가잖아요. 이 지체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받아주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네 나라에서 공부하는데 뭔가 뭐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걸 쓰고 들어왔대요. 되게 아이러니한, 일단 그것조차도 아이러니하죠. 예.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뭐 단체에서 뭐 일어났나 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뭐, 인도주의적이고 무슨 뭐 약자를 보호하고 뭐 하는데, 니네들이 맨날 그러다가 뭐, 소송을 해가지고 뭐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해서. 예. 그거에 관련 소송한 것도 좀 그렇지만, 여하튼, 이 속내가 뭐냐면은 꼭 약자를 위해서 뭐 한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표면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예. 실상을 알고 계산을 보니까, 한다라는 거죠. 예. 계산을 상당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계산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민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귀화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렇게 막아버리면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이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민제도, 이런 나라들이. 정말, 왜냐면, 어느 이민관을 만약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이 이민관은 되고, 이민관 안 되는 게요. 여기 실상.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어떤 기대 확률, 이런 거를요. 우리가 생각, 게스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이게 럭비공이에요. 네. 저는 캐나다 럭비공이라고 제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캐나다 럭비공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거는, 그러니까, 뭐, 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뭐, 나누기 3 곱하기 4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인생이란 물론 이제, 그렇게, 뭐, 공식처럼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레인지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대충 이런 레인지 안에서 내가 뭐 기대를 할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대랑은 전혀 달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고충, 이 정부 측에서는 고충이 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캐나다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이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이고, 그게 뭐, 국가 경제랑 뭐, 거의 뭐, 모든 분야에 다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말, 정말 중대한 문제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돈벌이 수단이든 뭐든 간에 타국들보다는 이 이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뭐 국내 여론 당연히 또 수렴도 해야 되고요. 또 찬반 굉장히 또그 논쟁이 늘 뜨겁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난민을 받는 문제 또 이민자들 받는 데 대해서 문턱을 조금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캐나다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그 어떤 분야보다도 굉장히 고충이 많을 거예요. 고민도 많이 할 거고요. 뭐 모두에게 다 환영받는 그런 정책이나 방침이 없잖아요. 뭐 한쪽에서 좋아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뭐 어느 길로 가든 그래서 좀 적절하게 그냥 뭐그 너무 크게 그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또 그런 방침을 찾기가 또 쉬운 건 아니지만 뭐 지금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뭐그좀 어떻게 보면 속이 뻔히 보이는 악의적인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답이 딱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뭐 문턱을 엄청 낮추고서 다 난민이든 뭐든 뭐 이민자들 일단 인구 늘리는 그 문제부터 좀 어떻게 해결을 하려면 또 그러면 또 여기 또 캐나다 시민들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들고 일어나서 또뭐 정부도 욕하고 뭐 비난하고 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계속 뭐 어떤 길로 가든 이렇게 좀큰 문제가 발생을 할 거면 차라리 그나마 지금 이 바뀌기 전 바로 전그 방침으로라도 뭐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입장에서 사기당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그래도 그나마 좀덜 나왔던 그냥 그 시절에 그 방침으로라도 그냥 다시 복귀해서 돌아가서 뭐좀 이런 잡음이 좀덜 나오게끔 할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글쎄, 저는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미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캐나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 뭐, 여하튼, 뭐, 쭉, 이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민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는 저 나라 되게 웃긴 나라야.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 나라,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쏭달쏭한 나라지만은 예,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그 장사 속에 있는 거는 조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열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예 막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건 좋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받겠다라는 건 좋습니다. 그건 뭐 자기 선호인데, 근데 그 장사 속 때문에 되도 않는 걸 갖다 열어놓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이미지가 나빠지죠. 네. 나빠지면은 그치 과연 좋을까요? 네. 캐나다가 좋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뭐 이 나라 이제 사실 이제 미래, 예, 향후 이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영주권을 주겠다 이랬던 거는 뭐냐면 단 한 가지죠. 경쟁이 없고 없다는 거, 그건 마음 안 들어. 경쟁이 한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예, 없고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잘못된 사람이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뭐 제가 뭐 어디 뭐 다치고 뭐 것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열악한 지위에 놓이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나라는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하층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국가가 네, 베네핏을 준다는 거죠. 네. 이런 게 참 이 나라가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근데 여기서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세금을 내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욕 많이 하더라고요. 세금 뭐 이렇게 내가 뭐 많이 내느냐. 그러니까 글로 이거 분명히 떨어뜨리는 점이 있죠. 여하튼 그들은 이제 캐나다인들이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내왔고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체감 자체가 좀 약하죠. 네. 예, 이주해 온 사람에 비해서는 여하튼 이제 뭐 조세 저항까지는 없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받아들인 입장이고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밀물듯이 계속 소위 말해서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는 데 계속 들어왔을 때 과연 제가 이 빈부격차가 여기도 되게 심해지겠구나 앞으로. 그러니까 네. 한국도 지금 이미 빈부격차가 심해진 상태에서 뭐 금수저 우리가 뭐 수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과실을 이미 따먹어가지고요 다 뒤에서 딸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이. 캐나다도 지금 저 이게 이 여기 그 런던에 제가 이제 뭐 그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좀 이렇게 간단한 리뷰 같은 거 좀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이 런던이 사실 40만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방송 중에 예전에 뭐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뭐 청주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진짜 잘못 말씀드렸어요. 청주가 한 100만이 넘는 도시인가 거기들은 80만인가 뭐 85만인가 90만인가 네. 여기 연돈보다 두 배나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네. 청주랑 비교할 것도 없고 이만한 도시는 정말 되게 작은 도시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렇죠. 예, 정말 네. 그러니까 한국의 순위를 매기면요 순위에 전혀 뭐 어디 저쪽 예, 진짜 막 한 30몇이 막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막. 작은 뭐 구 몇 개 합쳐놓은 것밖에도 안 되는 시도 아니고요. 네. 구 단위 있는 막 예, 몇 개 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요. 집을 해놓고 사는 걸 보면요. 이 아방궁이 따로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이게 정말 놀라워요. 예. 여기, 큰 집들은요. 제가 우리 교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집 건평만 1000평인 집도 있어요. 네. 건평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집들을 보면은 이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이 주거,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게 우리가 상상, 여기 지금 이거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제가 무슨, 뭘 보고 저렇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일반 주택들도요,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은 아닌데, 피고인이라는 드라마를 한국에서 SBS에 했거든요. 거기 보면 그, 엄기준이가 사는 그 집이 나옵니다. 네. 예. 그냥 그런 집이,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게 세트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집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뭐 사임당인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무슨 교수 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교수 집이 아니고, 박물관같이 이렇게 막 아치 형태로 생긴 뭐 그런 상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런던에는 그런 집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 정도의 규모에 그 집보다도 화려한 집들. 그 사람들이 무슨 재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집 안에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전 되게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주눅 든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주눅 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눅 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니 뭐길래 도대체 이런 지방 소도시, 이렇게 작은 소도시에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국 재벌보다 더 심하네. 뭐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뭐냐면요. 이미 그 튼튼하게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는요. 그걸 넘어서기 되게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뭔가 새로운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쌓았던 불을 쌓기 되게 어려워요. 이미 조세 체계가 아주 딱 잡혀 있죠. 예. 뺏을 준비가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불을 형성했던 건 보면요, 캐나다가 아직 약간 느슨할 때 이미 다 벌어놨던 것들이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느슨할 때,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못 하거든요. 네. 느슨할 때 이미 현금 장사하고 예전에 주유소 했던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주유소 지금처럼 카드 안 쓰고 예. 했을 때요, 현금 주고 주유할 때요, 한 달에, 꽤 오래 전이죠. 10년 전 훨씬 넘었는데, 한 달에 현금으로만 한 3, 4천만 원씩 가만히 들고 갔대요. 한 달에. 다 탄도죠. 네. 한 달에 3, 4천만 원씩 현금으로 들어갔다고요. 근데 요새는요, 잘 나가는 주유소, 뭐, 한 달에 6천만 원, 7천만 원 판다, 한 달에 억을 넘게 파는 주유소들이요. 카드 값만 2,500, 3,000씩 내는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제 친구가 하는 주유소요. 네. 카드 수수료만 2,500, 3,000 냅니다. 그 주유소는요. 근데 그거 옛날에는요, 자기 주머니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익이 얼마, 실제 기름 팔아서는 1,000만 원, 1,500만 원 남고요. 잘해야. 그 다음에 카드값 2,500 갖다 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장사입니까? 카드 회사를 위한 장사죠. 제가 얘기하려는 취지는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나 캐나다가에서 지금 자리를 잡은 경우는 조세대가 느슨할 때. 근데 지금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민 와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뭐, 드림 컨트리는 아니에요. 기회의 땅은 아니에요. 캐나다는요. 아메리카 우리 얘기하듯이, 그건 아니에요. 예, 여기는 그냥, 이미 기반을 잡은 사람들의 밑에 들어가서 월급쟁이를 하거나, 그냥 봉급 생활자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나름 뭐 큰 돈은 못 벌지만은, 그냥 나름 그냥 행복을 가지고 살 수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나라가. 네. 예.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병이 심해요. 그런 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은 또, 제가 젊은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또, 제 얘기가 또, 그,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러한 또, 그, 어두운 면이 있다. 네. 멀리까지는, 그러니까 높이까지는 못 간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성취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뭔가 더 높은 데 가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 후배 중에 이제, 캐나다, 이제, 토론토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조금, 그, 쇼크를 먹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제, 토론토 때 아마 순위를 보시면요. 23인가, 뭐, 전 세계 랭킹 그렇게 나옵니다. 네. 네. 그 친구가 토론토 대 교수하고 있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토론토 대가,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토론토 대학 교수가 됐는데, 미국의 주립대만 못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포도감을 자기 좋았던 게 뭐냐면, 미국은 될 만하다 싶으면요, 뭐 돈을 갖다가 막, 예, 뿌리고, 막 주위에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도와주고, 막 애를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지원을 계속해서 끌어낸다라는 거야. 그 최대치를 끌어준다라는 거야. 미국이란 나라는. 네. 근데, 캐나다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준대.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가 그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게. 근데 거기서 딱 멈춘 됩니다. 그럼 그 나머지 길을 자기 혼자 가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거야. 위까지 가기가. 이게 캐나다의 한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제가 봤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사는 한인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캐나다에는 없다,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양 시스템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대학 교수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들 가르치면서. 그리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한국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보다 애들이 수준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여하튼 어느 학교 수준이 높냐 그러면 이제 뭐 한국 명문도 낫다 그 얘기하더라고. 더나 좋다가 아닌 게 아니라 더 떨어진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수준 자체가. 네. 네, 분명한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래서 아마 한국 내에서도 토론토 그러니까 한국 미케아단의 학위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잘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 대학을 아니 뭔가 어떤 그 한국 내에서 커리어로서 토론토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난히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온 거에 대해서는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 한국의 대학교 명문대학 나온 것보다 더 안 쳐줍니다. 네. 네, 토론토 대학을 나와도 알고 있는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제 그렇고 그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한 80%는, 학교 돈 벌어주려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토론토야. 그러니까 뭐, 토론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 들어가기는 어려워도 뭐, 졸업하기는, 아니, 들어가기 쉬워도 졸업하기는 어렵다. 아니랍니다. 그냥 다 졸업은 안 됩니다. 어떡하든지, 예, 여기도 졸업은, 그러니까, 그거는, 예, 특정한 과, 예, 특정한 과의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들어가다 졸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뭐 제자들 캐시어 한 애들도 너무 많고요. 인문사 얘기를 뭐 이런 애들은 캐시어 하고 있고 토론토 때 나와도 네. 그러니까 미국에 유명한 아이비 리그 나와서 캐시어 하지는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거죠 벌써. 여기서 제일 유수한 명문 대학을 나와서 캐시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이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참 조언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이 작고 그냥 나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편안한 걸 내 목표로 하는 사람, 여기가 천국이죠. 왜냐면 대신 바텀이 여기는 분명히 높거든요. 바텀이 높은데 미국은 바텀이 낮아서 최하층민으로 떨어지죠. 예, 잘못하면 최하층민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레인지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레인지 싸움이죠. 우리가 여기는 뭐 4단계부터 한 7단계까지 이렇게 사이에 있는 나라라면 미국은 1단계부터 10까지 가능하죠. 예,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최상층으로 갈 수 있는 레인지가 넓은 거죠. 레인지가 작고.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북미에 있지만은 미국이랑 그 취하는 정책은 뭐 극명하게 다릅니다. 네. 자기가 자기의 어떤 성향을 미리 파악해서 그 어떤 나라를 결정할 때 공부를 한다든지 취업을 할 때 그런 거는 미리 좀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본의 아니게 뭐 이게 이 저기가 지난번에 약간 이어서 2탄은 아니지만은 예 뭐 반은 뭐 잘못하면 좀 어떻게 보면 캐나다 까는 소리가 되는 수도 있고 네. 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냥 제가 본 관점에서 좀 네. 나름대로 뭐 비판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니까요. 예. 예. 예. 뭐 캐나다 까는 얘기면 뭐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살아가는 그 예. 진솔한 아니, 이야기. 제가 뭐 취지가 깔려있는 게 아니라 예. 냉정한, 예, 냉정. 왜냐면 예. 이민자이기 때문에, 예, 이민자 아니면 여기 유학생, 뭐, 아니, 이민자는 아니고, 그냥 네. 뭐, 거주자, 뭐, 비거주자라고 하죠. 하여튼 비거주자로서 여기 이제 거주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향후에 다른 계획이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네. 뭐, 많은, 뭐, 현실을, 제대로 듣고 이제 판단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장밋빛 네, 그런 네. 환상만 심어드리기보다는 네.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크님과 이제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실상을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제 네. 제 케이스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 오고 이런저런 뭐 그런 뭐 문턱 넘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지금까지 그냥 그 학창시절 때 와서 뭐 시민권 받아서 그냥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좋은 면을 아무래도 좀 뭐 딱히 좋은 면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이면의 그 아 그렇죠 모를 수 예. 있죠. 그걸 알 필요도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로 예. 좀 어려움도 겪으시고 또 곤란해지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얘기 들어보면 좀 심란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뭐 자주자주 방송에서 이제 다루면서 예. 이제 청취자분들 이제 그 이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피와 살이 되는 이제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신랄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1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